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사람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뢰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또 성전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특히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심판을 초래했는가, 심판을 초래하게 된 잘못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책망하시는데, 이 언약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예레미야 7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7장 말씀도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미리 경고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도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12절에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로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땅을 정복한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지파의 도시 중에 하나가 실로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나서 성막을 둔 곳이 이 실로였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 계속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에 있던 성막은 이동을 했죠. 그리고 정복전쟁을 하고 정복전쟁을 마친 후에는, 즉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그 성막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불리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것마저도 뺏겨버려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는 이 실로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지금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거고, 특히 이 실로의 사건을 시편 78편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5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지금 예레미야 지금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실로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너희가 봐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서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북쪽 지파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남아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도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뺏기고 그리고 그 성막이 무너진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때는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세요. 20절 예레미야 7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에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23절을 보세요. 그럼 뭘 원하시는가?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명한 것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시의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 길을 가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고 완악해지죠.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2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고하신 심판이 임박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 민족의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고해 주세요. 그게 2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겠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지금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수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바벨론이 공격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직접 공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그 전쟁 난리통에도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나 보세요. 곧 유다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그 난리통에 살아남은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포로로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언약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사형시켜서 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게 26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선포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쳤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너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여러분, 결국 어떤 결과로 끝날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고하신 대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52장에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낸 그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언약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언약 백성의 다수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 진행되었던 이 심판의 모양이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가복음 11장에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또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죠. 예수님은 거듭거듭 신약의 언약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18절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경고에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서로 입을 맞추고 모의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언약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13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과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을까요? 예,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져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의 침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성전도 불에 타버립니다. 성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림 가운데 그 화려한 큰 헤롯이 다시 중건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서쪽의 벽 하나만 남고 다 부서져 버려요. 그 서쪽의 벽이 뭐냐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뭐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벽에다 꽂아서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이에요. 그것만 남겨두고 모든 걸 다 부셔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 티투스 장군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불타고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옆에 있는 그 문이 로마에 있는 개선문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의 개선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앞선 시대에 로마에 개선문이 있는데 이 개선문의 이름이 뭐냐면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훼파하고 모든 성벽을 다 부숴버린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에 세운 개선문이 티투스 개선문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러 갑니다. 이 개선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옆에 있는 벽화, 그 벽에 이렇게 부조로 조각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거기 중간쯤에 보면 일곱 촛대가 있어요. 메노아라고 하는 건데 이건 유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이 있어요. 황금 나팔이 있습니다. 즉,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고 다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있는 일곱 촛대를 가져가고 황금 나팔을 가져가고 테이블을 가져가는 그런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그림을 조각으로 그 개선문에다가 새겨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주후 70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불과 40년도 채 안 돼서 한 세대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신 이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구약의 언약 백성들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신약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십니다. 이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교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주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고 또 신뢰할만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설교하면서 우리는 예레미야 24장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는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너무 나쁜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두 광주리의 그 결과는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한다 그랬죠. 나쁜 무화과 나무도 좋은 무화과 열매도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둘의 결과는 어떻게 끝났는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무화과 나무는 여호와께서 잘 돌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반면에 나쁜 무화과 열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쁜 무화과 나무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고 또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언약 백성의 삶도 열매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데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반역한 언약 백성들은 마치 나쁜 무화과처럼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언약 백성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심판하신 사건과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심판하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보기 좋은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평강과 또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과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잘 되게 하시는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 백성을 다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 모두가 버림받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언약 백성 가운데 그들이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구를 두신다고요? 남은 자를 두신다고요. 남은 자를 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신약에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돌로 세운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은 다시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는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예레미야 24장 보실까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두 광주리의 얘기를 말씀드린 본문이 예레미야 24장에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보시면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들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주고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겪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온 사람들이 못합니까? 남은 자들이 못해요? 성전 재건하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구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들, 돌아온 남은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목적이 뭐였겠어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예배를 힘써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는, 이게 뭡니까? 약자들을 돌아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와 다스림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열방에게 여전히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사와 감격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만 그랬느냐?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초대하고 부르셨죠. 그게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새로운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재림하실 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누가 성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성전 아닙니까? 교회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성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성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향지 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런 점에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목적처럼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역과 순종을 통해서 행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고향지 일교회도 거룩한 성전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써 예배하며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약육강식이 판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공평과 공의를 행하며 선한 행실을 실천함으로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렇게 힘써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참된 교회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하고요. 또 그 교회의 본질을 힘써서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9월에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으로 우리 일꾼대학 그래요. 많이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책을 한번 꼭 보시고 또 가급적이면 그 공부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본질의 그 정체성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워서 함께 힘쓰려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요,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1장 보시면요.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쭉 내려가서 18절을 보시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유대인이 본래 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치셨습니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 돌 올리브 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됩니다. 20절 보세요.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 가지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십시오. 뭘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인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의 또 행실의 표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모든 규범을 정해주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또한 규범으로, 새로운 규범으로 정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또 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또 함께 교독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5항에 보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순수한 교회가 있고 덜 순수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 29장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 시대 가운데 더 필요한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미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교회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죄를 징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참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모든 일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며 동시에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일이 제거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신 분으로 인정됨으로 그 누구도 이분에게서 벗어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교회는 참교회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교회에 속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성도에 관하여 다음에 몇 가지로 인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됨, 참된 성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인 후에 죄를 멀리하며 의를 따라 살고 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참으면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된 사람이다. 참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치 허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힘입어 모든 죄악과 싸워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순종하심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다. 반면에 거짓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짓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 교회 이름을 갖고 있어도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성례를 시행치 않고 그들 스스로의 생각에 맡긴 채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에게 더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를 핍박하고 죄와 욕심과 우상숭배를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교회는 거짓된 교회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교회,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쉽게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정말 참된 교회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일수록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실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도 그 본질을 놓쳐서 결국 성전이 훼파되고 그 언약 백성을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너진 성전으로 버림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응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